쉽게 놓아버린 너 영원하지 말도 내겐 그저 말뿐이었어 마음이 아파 한 번 더 네 맘을 믿어주려 했었던 내 모습이 싫었어 네 목소리가 떠오른 순간마다 널 보고 싶어 난 못 참겠어 너의 흔적은 다 남김없이 모두 지워버리고 싶어 Cause baby you're Oh.